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.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. 내 아름답던 사람아,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.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.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. 내 잊지 못할 사랑아, 사랑아 왜 도망가.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은 켜지지만 그리움이 좋자 사랑은 늘 도망가.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. 옷깃을 세워도 차가운 이별에 눈물이 차올라. 잊지 못해서 가슴에 사무친 내 소중했던 사랑아, 사랑아 왜 도망가. 나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은 켜지지만 그리움이 좋자 사랑은 늘 도망가.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. 기다림 나는 서성일까. 무얼 찾아 여기 있나. 사랑아 왜 도망가. 수줍은 나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은 켜지지만 그리 잠시 쉬어가면 좋을.